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에머슨 퍼시픽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에머슨. 네. 에머슨. 에머슨.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을... 딱 그러니까 안 나올까? 아이닝은 아이칠 뻔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을 안 했잖아요. 어, 자기가 네. 안 된다 그랬잖아. 예. 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못했으니까 2주 전에, 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예, 지금. 오, 주가 살아있네, 이거. 예. 살아있네, 인데, 들고 있는 사람은 미치고 씨우, 환장하고 씨우 이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거 주가 올라가는 그림이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림이네, 이거. 예. 얘기해보세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네. 근데 오늘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3.8% 정도 올랐고, 네. 그리고 제가 저희 고객들 중에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한번 전화해서 여쭤봤거든요. 여쭤보시죠. 저는 삽시다. 얘기했더니만, 딱 그 분이 이런 말씀하시고, 이거 자기네 동네 잘 사는 동네인데, 자기네 잘 사는 동네인데, 강남 쪽에, 이거 아난티, 엠머슨 퍼시픽 현재 하고 있는 아난트 펜트하우스 포함해서 아난트 리조트 팜플렛이 요즘에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딱 시기가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지금 역대 최대 금액이죠. 1800억 유상증자를 했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네. 중국 사람한테? 중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네. 중민투라고 해서 중국에서 제일 큰 민간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15일날 네. 15일날 돈이 꼽힌 날이거든요. 유상자 납입일이에요. 12월 15일 예. 다음 주잖아요. 네. 3일 남았어요. 3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가격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얘네가 18일날 이제 IR 하거든요. 네. 18일날 IR을 어디서 하냐면은 가평 아난티에서요. 펜트하우스에서 당연한 거죠. 자기네들이 하는 업장에서 호텔이면 호텔에서 IR 자기도가? 예? 아니, 제가 볼까요? 이거 짠챙이는 안 불러줘.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셀사이드가 스테이크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가지 내가. 펜트하우스라서 갈라 그랬더니 그런 거 가지 내가. 그런 거 가지.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초청장이 있는 그러니까 자금 운용이 큰 데만 불렀어요. 얘네들이 납입 금액이 얼마야? 1800억. 아니, 단가 얼마짜리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3자 배정. 1800억이요. 아니. 뭐 그 증자 가격이 얼마냐고. 증자 가격? 증자 가격은 주당, 지금보다 가격. 조금 낮아요. 조금이 5% 나는 거야? 3만 몇천 원이요. 네. 걔는 뭐 돈도 팔겠어 그걸? 1800억 들어와서 그걸 요새 팔아봐야 뭐 어떻게 팔아 이거를. 그럼 20% 올랐으면 20% 올랐어. 4번 가야죠. 20%면 365. 아 그거는 360 버는데? 그거는 그거 한 10억 팔면 한 30억 팔면 아 팔면 못 번다고? 100억 팔면 한까지 오고. 오케이. 예. 그건 뭐 개인들 생각이고 좀 받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씨발 속으로 개인 이발 에이 너 기승전 씨발 기승전 씨발이네 그거지 아 이 형 미쳤나 이런 소리 하냐 속으로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생각하고 있어 씨발 15일날 1800억이 들어오고 나서 네. 18일날 그날 사장이 와요 에머슨 보통 IR을 사장이 안 하거든요 잘 아 자기 거기서 먹고 잘 때니까 오겠지 그 사장이 오는데 그 사장만 오는 게 아니라 주민투 사장도 와요 누구? 중민투 1800억 꽂은 사장도 와요. 당연히 안 오겠어. 그 주요 주주인데 자기네서 큰 행사한테 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센스가 이제 뭐 중국에서 IR 한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IR을 대대로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1800억에 대한 운영 방안이랑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800억이 꼽히는 순간 돈을 중민투는 더 넣어야 돼요. 뭐? 왜? 왜냐면요. 알아보니까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1800억 가지고 택도 없대요. 1800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땅 사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중민투 만 1800억 드림 잃었다. 그때부터는 계속 얘네들 돈을 얻을 수밖에 없어. 이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주식이 뭐 어떻게 뭐 주주 뭐 어떤 뭐 그런가요? 뭐 주식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민투랑 에머슨이 거의 손을 확실히 잡은 건 맞다. 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네. 중국 내 리조트 사업계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거의 에머슨이 독보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간다 말이죠. 네. 완전히 거의 뭐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앤머슨 가격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도 않은 가격대고요. 네. 한 이거는 저는 목표가 7만 원, 8만 원까지는 네.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네. 이길 수도. 아 나는 아니 앤머슨 표시 좋아한 거예요? 내용으로 앤머슨 표시비 좋은 거야? 대리구시죠. 대리구시. 아니 이름은. 이름은 뭔가 좀 그렇듯해.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아니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랑 뭔가 좀 에디슨 느낌이 나고 그잖아. 이름을 기가 막히게 졌네. 에머슨. 이름이 좋네 이름이. 이름이 싹싹 돌잖아. 실적이 좋아요. 난 여태까지 별로 남의 그거 하고 운용 수입으로 계속 돈이 꽂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도 비싸지가 않아요 이게. 아니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나는 뭐. 그 느낌은 딱 하나거든. 앰버스 퍼시픽 사람들은 모를 텐데 그 남의 그 힐튼이다. 어? 그거 맞죠? 남의 힐튼이라 했죠? 맞죠? 네. 그거 하면 사람 다 알죠. 남의 힐튼이 엄청 좋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가평에도 만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가평이라고 하면 멀지도 않죠. 가평은 남이섬인데 남이섬이 가평이잖아요. 네. 네. 그 저는 어제 네이버를 딱 열었는데 네. 네이버 메인 광고에 가평 안한테 떴어요. 왜? 네가 자꾸 검색하니까 뜬 거야. 그건 네가 당신 매번 검색하니까 뜨지. 아니에요. 저 네이버를 검색 안 해요. 아, 그리고 네이버인데? 아니 그리고 네이버 그건 아니네. 네이버가 네이버 메인은 메인 우리가 구글을 생각했네. 구글 아니네. 네이버, 우리가 잘못했네 자기가. 네 구글이 맞춤형이지. 그러니까 네이버는요. 네이버, 미안하다 그래 빨리. 미안해. 네이버 메인. 자기가 돈 쓴 거야 광고하려고. 구글이 유튜브 메인이 8천만 원이 하루에. 네. 구글 메인이 거의 8천만 원, 9천만 원 하루에. 네. 하루 광고에 8천 9천. 그래서 쓴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모든 회사에서 지금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네.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나고 있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이게 완전 저기 그냥 매수를 상대로 하는 그 이번에 분양 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이버에 광고를 했지. 그렇죠. 그리고 아난티를 딱 클릭하잖아요. 제가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했던 것 중에 여러 개 있겠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그 뭐죠? 비즈니스석 비즈니스석 봤을 때. 아, 진짜 돈 벌어야겠다. 젠장, 오늘 나 방송 안 하고 갈래. 난 그렇게 맨날 일반석 쫓겨 다니는데, 젠장, 나보러 연모라는 거 아니야? 제발 저거. 그지?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이 가평 안티나, 회원들한테 일단 클릭해서 보는 순간, 야, 정말 대단하다, 좋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 할 정도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아, 이거 하나 또 가져가자, 하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은 이미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미 비병원에서 다. 거기에 중국 모멘텀까지 이제는 중국에다가 중국 상해 아난티 이런 식으로 이제 직급치는 상해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애들은 그냥 꾸준히 가져간 주기죠. 애들이 뭐 방탈 게 뭐가 있어요. 럭셔리 사업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봐요. 오케이 인정해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저 친구 입을 막았잖아. 재주 없으니까 재주 꼭 말하면 옴탄다고. 그래도 많이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일단 용서해줘야지. 입을 열어도 되게 자기도 이어서네. 저는 이게 지금 원래 J 콘텐츠 다시 한번 나도 하려 그랬는데 그 2016년에 그 다코스지. 근데 아 형님 얘기 들으니까 SM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SM 근데 차트는 J콘텐트리가 훨씬 이쁘거든요. J콘텐트리 네. 이게 내년에 되고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J콘텐트리는 시가총액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6천억이야. 6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메가박스에 대한 점유율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하우스에 대한 가치하고 한중 FTA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드라마 컨텐츠 TVN 이런 거 TVN이래 그 J콘텐트리 갖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있는 건데 이런 거 감안하게 강호동도 한다면 나온다 말고 예 강호동도 나오고 이수근도 나오고 요즘에 그, 그 폐기물들 폐기물이래 그 농철 그 다 이제 농철이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쑥 들어갔던 연예인들 다시 끄집어내서 쓰고 있거든요 J콘텐트리에서. 네 이런 것들 놓고 보게 되면은 J콘텐트리에 대한 시가총액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거기까지면 내가 하나 도와줄까? CJ ENM하고 CJ CGV의 시가총액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한 6조라니까. 그걸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했다는 거야. 최소한 2조는 가야지. 아니 그걸 내가 계산했잖아. 내가 계산. 그래. 네. 그거 더 세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10분의 1이면 너무 싸다. 너무 싸지. 네. 아니 공을 하나 더 붙인다기보다는 두세 개 곱해도 문제는 없어. 근데 왜냐면 내가 약간 도와주면 그게 당장에 실제로 보면 할 말은 없어요. 네. 다만 그게 있어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도 하고 이게 투자 전략을 하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촉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김성훈 과장이 그 에머슨 퍼시픽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머슨 퍼시픽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꿈을 꿔야 돼. 그래갖고 딱 설명할 때 보면 사장님 저기 김해 그 남해 그 저기 힐튼은 거기 리조트 가보셨죠? 그러면 다 웬만하면 안다 그러거든. 그럼 그때부터 말이 풀리는 거야. 근데 안 가본 사람도 많잖아. 안 가본 사람은 답이 안 나와. 왜 이렇게 좋다 그래? 그 가면 뭐하러 분양을 받아? 아무 때나 가면 30만 원 40만 원 더 들으면 되고 요즘 호텔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뭐든 그 감이 안 올 수가 있어. 그런 게 단점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역설적으로 그게 다 알 때는 이미 주가 많이 올랐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 J 콘텐츠의 가장 큰 매력은 유감스럽나 뭐 그 아니 매력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설명하기가 편해. 왜냐하면 벤치마크가 딱 있는 거야. 얘네가 하는 사업 중에서 영화는 CCCGV가 있죠. 드라마 이런 건 CJENM 있죠. 그래서 두 개 하는 사업을 얘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감이 쫙 와. 누구한테도 설명이 돼. 기관 투자한테도 설명이 되고 외국인은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설명력이 필요하고 설명이 좋다는 거는 글이 잘 써져. 거기다가 그 동부증권에서 동부증권인가 교보증권에서 쓴 거 올 6월 달에 쓴 거 자기가 우리가 키움증권에서 뭐 그 설명됐던 건데 그리고 한번 뉴스에도 어디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J콘텐츠리의 그 후계 구조와 관련된 그거에 뭐 지주회사 역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시나리오가 막 무궁무진하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J콘텐츠리 거기다 이제 중국 갖다 붙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 하면 하나하나 하면 되지. 그 주가 주식 입장에서 보면 중국 간다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네. J 콘텐츠들도 중국 사업으로 확대한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 그만 나오면 이마트랑 같이 손잡고 간다.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이마트는 그거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중국에 가야 되잖아. 이제 신세계도 네. 가야 되잖아. 그런 걸 앞으로 하겠다더라. 이마트하고 같이 간대더라. 그런 거 하면 설명이 잘 되는 거지. 그쵸. 설명이 잘 되잖아. 그리고 뒤에는 또 J 콘텐츠, JTBC에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다는 거지, 내 말은. 그치. 그래서. 애널들이 빨기 좋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쉽게 적응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요거 말고 하나 더 불러봐. 이거는 근데 좀 솔직히 네. 너무 다 알려진 거고. 알려진 거 말고? 알려진 거 뭐 숨겨놓은 거나 혹시 감이 있거나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는 컨디션이 제로라. 그래?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있잖아. 네네. 다음 주 대특집이다. 여태까지 다음 주는 그 이제 연말이잖아. 네. 그래서 한 번도 여기서 말 안 한 걸 갖고 오자. 말 안 한 거? 오케이 김성훈? 네? 네? 개잡주로. 개잡주건 상관없어. 네. 개잡주 상관없는데, 이거는 딱 3개월짜리. 1, 2, 3월 해갖고, 네. 딱 우리 맨날 자주 하는 거 있잖아. 내기? 10만원 빵 내기. 10만원 빵. 10만원 너무 비싸다. 나 안 돼. 네. 10만원 안 되고, 5만원 빵? 5만원 빵. 5만원 빵에서 10만원 갖고 우리 먹고 밥 사기. 5만원이니까, 5만원 사면 우리 10만원 생기잖아. 10만원 갖고 먹는 거로. 오케이, 김성? 네. 네. 그 기준은 12월 27, 그 12월 종가 대비다. 12월 종가 대비. 1월 30일 3월 30일까지 그냥. 3월 30일에 기억이나 하간. 기억이나 하간. 누가 타는 새끼가 있다. 누가 해? 아무도 누가 못해. 아니 누가 하는지 알아? 그 시청자들이 댓글로.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하는지 알아? 누구? 이긴 놈이야지. 이긴 놈이. 아이 그건 나는 해. 그래서 에머슨 퍼시픽 했고요. 아 저는 아까 예고를 했는데 이거 하시 하려면 요걸 또 이승원 교수한테 요걸 바지를 먹을 것 같아. 나 근데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프리카 TV에 내가 네. 자기한테 듣기 시작해서 2년 만에 2년 만에 아프리카 TV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 갑자기 꽂혔어 내가 이틀 전부터 꽂혔는데 왜냐하면. MCN 얘기 나와서 아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CES 있잖아요 CES요 네네. CES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CES가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가전쇼잖아요 가전쇼인데 올해 이제 항상 보면 그 섹션별로 이제 연사들이 나와요 섹션별로 연사 있고 뭐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 나름 스마트폰에 담당해서 프레스데이가 있고 거기서 위에서 연설을 하는 게 있고 섹션별로 다 있어요 있는 거 있는데 메인 있죠. 메인 스피커가 있어요. 전체에 보이는 메인 스피커가 요번에 4명을 초청했어요. 4명. 예? 네? 4명 초청했는데, 2명은 우리가 입장에서, 지금 내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첫 번째가 넷플릭스 회장이 나옵니다. 예?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이번에 나와요. 그래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MNC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MCN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넷플릭스는 이제 올 가을에 한번 실적 약간 그 올 봄에도 그 가격 올리려고 했다 그랬는데 잠깐 두세 달 쉬었고요. 이번에 실적 생각도 안 좋아져서 3분기 때 살짝 낮아졌을 때 좀 내려졌는데요. 지금 다시 사상 채울 거예요, 다시요. 넷플릭스라는 주식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딴 거가 그동안 훌루라는 것도 있고 뭐 애플도 새로 들어왔나 막 하고 경쟁 생대하지만 결국 넷플릭스는 됐고요. 그래서 사상 채워서 그 멀티미디엄의 멀티콘텐츠의 향, 뭐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옵니다. 리드 헤이스 등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 깜짝 놀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잠깐 모르다 하면 나올 거겠죠. 네 명 중에 메인 스피커 중 하나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누구냐면 홍원표라는 사람이 납니다. 홍원표. 홍원표. 네, 홍원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면 KT에 있다가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담당 기획실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이 사람이 대빵이에요. 대빵.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나 스마트폰 할 때 누구 무슨 부회장이죠? 요번에 계속 유지하는 데 있잖아. 맨날 텔레비나 그 사람이 누구야? 삼성전자 부회장 유명한 사람 있죠. 신인가 누구 있잖아. 신치웅? 아니 삼성전자 부회장 네. 유명한 사람 있잖아. 반도 그 스마트폰 할 때마다 신학수? 아이 그 딴소리 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 있는데 무슨 부회장이 누구 있잖아. 신씨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무슨 회장이야? 유명한 사람 있잖아. 스마트폰 할 때마다 나와갖고 얘기하는 사람. 그 그런데 영국은? 아니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번에도 그 사람이 요번에도 부회장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 그랬는데 이 홍원표라는 사람은 요번에 삼성 SDS로 옮겼어요. 삼성 SDS가 대표 2명 체제를 냈는데 최고 대표는 아니고 여기에 뭐 전략 이런 걸 쪽에 맡아갖고 요번에 콘텐츠나 이런 쪽을 삼성 SDS 또 조직하면서 삼성 SDS 그 전자에서 많이 또 데리고 왔어. 이 사람을 주목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초청 연사예요. 초청 연사인데 이 사람이 전공이 멀티미디어 콘텐츠야. 모바일 콘텐츠에 있는데 핵심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바일 콘텐츠가 다시 한번 시장에 크게 부각될 거가 있고요. 요번에 지금 미국에서는 넷플릭스를 조금 디스했던 애들이 역시 멀티 채널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넷플릭스가 다시 내년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올해 미국에서 S&P 500의 대표적인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모르는 주식이 총 만드는 거 있잖아요. 스미스 3890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네. 스미스 앤 웨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거 역시 사상 최고 건데요. 그래갖고, 그 아프리카 TV. 그래서 그걸 모르면 이제 좀 나스미디어도 이제 좀 바닥을 잡았을 것 같고, 여전히 외국인 팔고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좀 연구를 해봤네. 연구를 해봤는데, 그동안에 이 회사가 아프리카 TV가 왜 그동안 쉬었을까? 내가 유저도 아니지만 쉬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올 여름에 우리 멀티 채널 얘기 나왔을 때 네. 많이 나왔을 때 경쟁자가 하나 생겼잖아요. 네. 경쟁 나왔고 아프리카 TV에서 네. 저기 거기 잘 나가는 돈 많이 버는 그 뭐야 그 물풍선 별풍선? 별풍선. 그런 거 봤던 애들 나갔잖아요. 그래서 쿠티비인가 뭐하나 누가 만들어갖고 그 기억 안 나요? 그래갖고 경쟁사가 나타나갖고 걔네가 그 잘 나가는 스타급 BJ들 데리고 나서 사업한다고 나갔어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세 달 만에 걔네가 한국 사업을 접었네? 아프리카 TV. 망했지. 그래갖고 걔네가 중국 사업, 보면 중국 사업 한다고 한국 사업은 접었어요. 쿠티비인지 뭐 해서 네. 찾아보면 나올 거야. 근데 접고, 그래서 스타 BJ들이 요즘 네. 슬금슬금 다시 온대. 다시? 다시 오면 안 되냐고. 걔네도 그 연예 기획사 만들었다 망한 거 아니야? 그게 쿠티비. 쿠티비인가? 그게 나가 경쟁을 하려 만들었다고 이제 안 된 모양이고요. 또 하나, 난 몰랐는데 오늘 또 연가다 갔는데 우리 곰티비 있잖아 곰티비. 네, 곰티비. 네, 곰티비 스튜디오 이런 거 다 인수했대.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보면 경쟁이 없는 거야. 없는 거네. 네, 독보적인 거네. 독보적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네이버나 네이버. 그게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마리텔인 것 같아 마리텔. 마리텔로 완전히 그냥 아프리카가 끝내버렸어 게임을. 아 그 마리텔이 그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를 하는. 역시 나 혼자는 부족해. 나 혼자는 부족해. 마리텔이 다 끝내버렸어 그냥. 마리텔이 아프리카 TV에서 구원하는 네, 거야? 네, 아프리카 TV 그거 방송청으로 하는 거죠.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그래서 실적도 있잖아. 내 실적 찾아봤는데 실적이 좀 3분기에 실망스러웠다래. 삼방에 실적 인수를 하는데 그게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곰TV의 스튜디오 인수하냐고 일회성 비용이 나간 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저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경쟁사 쿠티비인지 뭔지 그 잘 나가겠다고 돈 잘 보냈다 꼬셔갖고 조금씩 나갔다가 걔네들 문 닫고 한국 사업 접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TV가 지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얘기해 주세요. 아프리카 TV 갑자기 나 꽂혀 있는데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이 잘 안 돼. 솔직히 앞에서 보게 되면 마리텔 때문에 움직여 여기서 마리텔 때문에 움직였다 빠진 거. 이건 딴 주식이거든요, 형님. 딴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아프리카 TV도 여기서 마리텔 때문에 갔다가 죽은 거예요. 아 5월달에 네. 이게 마리텔 하면서 4만 원까지 올랐었어. 네, 마리텔 한다 그러면서 갔다가 그때 MCN 얘기 막 나오고 나서 죽은 건데 네. 약간 좀 뒷부감이 없지 않아 있나. 또 해먹기에는 좀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있지 않나. 왜냐면 실적이 아 실적이 안 좋았는데 3분기 네. 안 좋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4분기에 회복된다는 거야.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림 보게 되면은 자세는 딱 잡았네. 아 그런 거야? 네 자세는 딱 잡았는데 내가 감이 안 좋았어. 내가 월요일부터 갑자기 모였거든. 네. 오늘 3%나 오르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형님 말을 들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지. 아니. 아까 방송할 때 처음 얘기했어. 근데 이게 보니까 기관이 애들이 사. 이스트 냄새 맡은 거지, 이거. 예.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 내국인 외국인 다 살 거라고 있어요, 이거. 왜냐면, 지금 엄청 자주 나와요. 얘기한 대로. MCN 얘기 많이 나와요. 그 아프리카 TV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그러니까 외국도 이런 시스템 방송이 많잖아요. 많아요. 형님 얘기한 대로 백업버스 애들 나오는 거. 그쪽은 외국 애들이 훨씬 더 앞서 있거든. 중국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해외로 나갈 수 있으면은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겠는데 내가 예전에 아프리카 빨 때 그 위에서도 얘기할 때 야 이제 캐나다도 한답니다라고 했는데 미국 간다 그랬잖아. 미국 간다 그랬는데 못 갔거든요. 못 갔지. 근데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저기 약한 거야. 그러니까 글로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다 중국으로 그냥 다 팔아버리면 좋겠네. 중국으로 뭔가 진출할 수 있는 게 아 중국에서 그냥 다 사가지 뭐다. 중국에서 아 그럴 수 있으면 올려서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사실은 아프리카 TV는 올라가는데 저 4만 원을 넘기가 여기서 2만 6천 원에서 뭐 4만 원만 가도 대박이겠지만 아예 신고가를 내는 형태에 대한 흐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얘네가 그 한국 투자가 목표 주가를 네.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내렸었어. 근데 이게 보면 3분기에 워낙 전형적인 실적 둔하고 아까 말한 데는 그런 두 가지 없는데 쿠티비가 맞네. 쿠티비. 쿠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했거든 이거. 9월 30일 날 경쟁을 했고요. 내년도는 올림픽이라든가 대형 스포츠, 네? 뭐 그래서 갖고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 갑자기 꽂혀 있고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 왜냐하면 이게 관심이 늘어나는 거가 그 내년부터 더 이게 시장이 더 그 확신다는 게 지금 페이스북이 그 아쉽는 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처음에 한 달 반 전 됐나 미국의 유명인들 있잖아요. 네. 만 명인가 얼마 이상은 있는 애들 갖고 있는 애들만 한정해서 개인 방송을 열어줬어요. 네? 근데 처음에 벌써 성공한 거죠. 네, 물론 경쟁사가 됐지만 지금부터는 일반인들 있죠. 일반인들 신청하면 미국에서 미국만 그것도 애플 유저만 그걸 열어줬어요. 그리고 조만간 전세로 다 열린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인 방송에 대한 것들이 더 이제 더 관심 커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완전히 거기다가 우리나라 애들 하는데 거기서 돈까지 벌고 그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좀 아프리카가 그거 잘 만들어서 만약에 네이버 라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방송이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이랑 하는 것보다도 라인이나 이런 데 붙여갖고 라인 방송 해갖고 라인 TV 막 이러면서 나와갖고 지랄하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그런 거 하나 협업을 코업을 같이 잘 안 하니까. 아니 요즘은 카카오나 이런 거 보면 인수하는 거 보면 무섭게 인수하기 때문에. 네, 카카오는 요즘에 무섭게 인수하죠. 다음도 이런 거 인수해줘야지. 아니 카카오 이런 거 언제 자기가 다 이런 노하우가 카카오, 있잖아. 카카오 내가 보기엔 카카오가 인수하면 상당히 파괴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카카오도 문제가 그거잖아요. 해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거. 카카오는 보니까 해외에 관심이 없어. 네. 국내에서만 나발이 하려겠다는 거고 네. 국내에서 온디맨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이게 네. 대표적인 거 온디맨드 아니야 이것도. 그렇지 온디맨드가 맞네. 내가 카카오면 이거 사겠네 그냥. 카카오가 그 정도 돈이 있나? 없지. 돈? 네. 모르지. 하도 광고주로 해갖고. 돈 너무 많이 써 카카오가.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아닌가. 아프리카 TV 대주주 지분이 얼마야? 대주주가 이 양반이 이번에 선거에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고 그러면 골치. 예전에 선거에 나왔던 분 맞죠 이 사람? 예. 선거에 나왔던 분 맞죠? 예 맞아요. 국회 나왔다 떨어졌죠? 예. 이게 대주주 지분이 네. 이게 20% 아프리카 TV 20%가 대주주네. 홍콩은 뭐야 또 홍콩? 세인트 인터내셔널? 이거 뭐야 세인트 인터내셔널로 이렇게 돼 있네. 모르지. 이거는 M&A 그래야겠네. 그 M&A 하면은 아예 M&A도 어렵겠네. 이거 갖고 20% 이상 사야 되나 30% 가까이 사야 되나 모건스탠리 물량 받아오고 뭐 받아오고 아, 이거 지금 내 대주주민 너무 적네. 이거 사야겠네. 20%에 2,750원? 난 이게 있죠? 한 1,000억 가까이 줘야 살 수 있는 회사인데 못 사지, 다음에서. 그래. 다음 1,000억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안 될 텐데. 1,000억 어떻게 지르려고 해요? 다음 말고. 새 가슴이라. 아니, 그걸 또, 또 좋은 형님 있잖냐, 우리. 누구요? SK 형님. SK 형님? SK는 안 돼. 안 돼? SK는 인수하면 그 작살, 그날로 끝내. 아니, 라이코스 인수해갖고 병신 만들었지. 그다음에 아까 네이트 인수해갖고 병신 만들었지. 그래서 나는 결론은 네. 아프리카 TV를 중요한 거는 될지 네. 안 될지 모르나 내가 24개월 만에 네이버로 아프리카 TV를 얘기하게 될 줄이야. 근데 요즘 내가 감이 좋잖아 솔직히. 감이 좋아. 그래서 아프리카 TV 싸이월드 잘 나가는 거 인수해갖고 병신 만들었지. 어쨌든 간에 SK에 딱 인수되는 순간 그 그룹은 그 기업은 병신돼. 그러니까 차라리 CJ가 인수해가면 가능성은 있지. CJ에서 인수하라 그럴까? CJ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게 CJ가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병신이 되는 건데 CJ 그 게임즈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 플래너스 있잖아요. 플래너스. 네. 그 플래너스가 CJ 게임즈 그거잖아요. 네. 그 플래너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네. 방준혁 고문이 있었기 때 방준혁 대표가 그 플래너스 CJ에 넘기면서 자기가 계속 그 회사 그 고문으로 있었고 전체적인 조직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CJ 내에서 게임 사업부가 살아 있었지. 그런 인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말하고 나서 보니까 네. 약간 자신이 없어지네. 근데 내 걱정이나 생겼어. 네. 갑자기 출마 선언은 어떡하지? 왜냐면 12월 15일, 12월 15일 세무조사 들어간다. 아니 12월 15일부터인가 그 예비 뭐죠? 예비 출마자 예비? 있죠. 신고 들어가는데 네. 아 이 양반 대출 또 쓰면 아 이거 뭐야?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알겠죠. 아, 취소할까? 취소 버튼 없습니다. 취소 버튼 없냐? 하여튼 그것도 있으니까 이거 이번 대주주 지난번에 선거 났다 제가 알기에는 맞죠? 네. 선거 났다 떨어진 분인데 따로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일산 쪽에서 나온 걸로 제가 그쪽에 들었던데 어떻게 되죠? 어디로 없나가 돈 있으시면 그냥 저걸로 좀 하시지 비례대표. 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는 예고 들어가죠. 다음 주나 했던 세 명 다 뭐 그 이제 전 듣보자. 그 네오 이녹스크의 모크스처럼. 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끼리 여기서 방송 안 한 거. 예. 여기서 방송 안 한 거. 예. 나는 별로 종목이 없는데 이승현 교수는 헷갈리겠네. 아, 그러니까. 아니 이 방송에서만 이 방송에서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시켜서 나같이 듣보자고 얘기하면 돼. 듣보자. 나는 뭐 아니 그거 각자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야. 각자 주소 따먹는 건 상관없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퍼시픽해도 아니 뭐죠? 에머슨? 에머슨. 어 내가 에머슨 퍼시픽하는 상관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본인들은 안 되는 거야. 자기 에머슨 하면 되고 자기는 오늘 조금 이야기하는 제이 컨텐트. 어 제이 컨텐트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예고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